그대는 왜 사람이 아니죠? 그래 어울리지 않아요 내겐. 처음 그댈 보았을 때도 내 맘속에 들어왔던 그대도 그대는 아니었죠. 사랑하여 내 눈이 보지 못하게 내 가슴에 자라지 않게 내 마음이 알지는 못하게 이대로 깊게 자라난 그대가 나의 가슴을 뚫고 사랑이란 낫지 않은 불을 내려 사랑이여 사랑해 줘요 그대여 안돼 우리라면 안돼 멈춰서 더는 안돼 보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대라는 사람 없다면 아프지 않을 텐데 미워해요 사랑을 알게 해서 그대 때문에 살게 해서 나도 날 어쩔 수 없어 자라난 그대가 나의 가슴을 뚫고 사랑이란 나